HUBS 한 접시 레시피 매주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2의 백종원이 되고 싶은 고송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할로윈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아직 할로윈 파티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카드 엄준이 한참 멀리서 널 보고 있으면 꽃향기가 날 것 같아 어쩌다가 발맞출 때면 설레어 한 번도 느끼지 못했었어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었대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11월 1일 다섯 번째 쿠킹 시간에서는 파티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식인 피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피자의 유래로 시작할게요. 피자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납작하게 눌려진 또는 동그랗고 납작한 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피타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로는 어포인트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피자의 유래에 대한 설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스트 없이 기름과 식초만으로 반죽해 구운 납작한 빵인 마레둠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해요. 당시에는 마레둠에 마늘과 양파를 곁들여 먹기도 했습니다. 18세기에 이탈리아로 건너오면서 토마토를 첨가해 시아치아나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해요. 이탈리아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모짜렐라 치즈, 엔초비, 마늘, 기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자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돼지고기, 토마토, 치즈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고 해요. 스톰 위드 유,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Strike and you're out, baby. Don't care if I sound crazy, but you never let me down. No, no. That's why when the sun's up, I'm staying. Still laying in your bed, singing. Ooh, ooh, ooh, ooh. To know you better, kinda hope we're here forever. There's nobody on these streets. If you told me that the world's ending, ain't no other way that I can spend it. Stuck with you. 먼저 피자를 만드는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오늘 소개할 음식은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피자입니다.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이 레시피를 따라 하신다면 피자를 먹을 수 있겠네요. 오늘은 감자로 도우를 만들 거기 때문에 감자 두 개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자치즈, 케첩, 햄, 채소 등이 필요합니다. 치즈의 경우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겠죠? 케첩은 스파게티용 토마토 소스로 대체가 가능하며 감자 도우에 넉넉히 바를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햄만 들어간 피자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채소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준비해주세요. 라이 코유 꿈에서 깨어나 보니 사라진 하루 의미 없는 시간만 가고 우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어지러운 일상 속에 멈춰서 있어 작은 노래가 끝나고 나면 I'm waiting for you 우리 다시 만나 맛있는 감자를 씻어야 합니다. 감자에는 흙이 묻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빡빡 씻어주세요. 다 씻었다면 감자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필러를 사용해서 껍질을 벗겨도 좋고 만약 도구가 없다면 숟가락을 뒤집어서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껍질을 다 벗기고 나면 초록색 싹이 남아있는 감자도 있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합니다. 초록색 싹 부분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귀찮아도 도려내주세요. 이렇게 감자가 완벽히 손질이 되었다면 이제 감자를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총총 채 썰어주면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큰 그릇에 감자를 담고 소금 반 스푼 정도를 뿌려 후루룩 섞어 소금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시지를 사선으로 썰고 각종 야채들을 준비해주면 재료 준비 끝! 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 김찬. 모두 잠든 밤 길고 긴 트와일라잇 혼자였던 나 헤매고 있어 의미 없는 날 한 줄기 반짝이는 노란 스팟 I just wanna know 우리가 원한 곳 너가 없다면 의미 없는 걸음이야 No I wanna fall 또 계절을 가는 이유 먼 시간을 함께 준 Hey come on and groove on moon 떠있는 문 이렇게 어둠 속에 안 들길 like 내 유일한 superstar Don't want you to be my You're the reason of my life이제 가스레인지를 켜고 프라이팬에 기름칠을 크게 세 바퀴를 둘러주세요. 기름이 많아야 타지 않아요. 기름을 골고루 둘러준 후 아까 썰어놨던 감자의 반을 프라이팬에 올려주세요. 이때 불은 중약불로 맞춰줍니다. 그럼 산처럼 쌓아진 감자를 숟가락으로 눌러가며 넓고 얇게 펼쳐줍니다. 여기까지 다 되었다면 이제 프라이팬 뚜껑을 닫고 은근한 약불에 천천히 익혀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고 왠지 지금일 것 같은 그 순간 달려가서 감자를 뒤집어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고 감자전 같은 비주얼이 나왔다면 성공입니다. 숟가락으로 다시 한번 꾹 눌러준 후 케첩을 감자도 위에 넓게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시지를 예쁘게 올려주고 버섯, 양파, 올리브 등 본인이 원하는 토핑을 마음껏 올려주세요. 여기서 팁을 한 개 주자면 토마토 소스 위에 치즈를 뿌리고 나머지 토핑을 올린 후 그 위에 다시 한번 치즈를 뿌려주세요. 그러면 더욱 고소해지고 치즈 마니아들이 행복해할 만한 맛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치즈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시도해보세요. 저 진지합니다. 그럼 다시 뚜껑을 닫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치즈가 다 녹았다면 감자 피자 완성! 먹고 자고 홍지희. 엄마 지루해 lose something I need ya 마음이 돼 뭐라도 가는 노잼 ay. Chill out drink 이건 아니야도 hang out hey 이건 또 뭐냐 하루 종일 풀려 있는 내 동공 need a therapy yeah. Instagram 속 애들은 바빠 나만 좀 아닌 것 같아 사실 나 어제 오늘도 먹고 자고 재미 좀 보고 나 사실 내일도 먹고 자고 똑같은 일정 That's why I waste my time 너 어디야 날 찾는 phone call You know it's a useless thing yeah. 집에 제 언제나 kind of no jam girl Kind of no jam girl this is my type 쌓인 drama 보려면 난 바빠 요즘 같은 날 나가면 나빠 I just need the therapy yeah. Instagram 속 애들은 바빠 나만 좀 아닌 것 같아 사실 나 어제 오늘도 yeah. Sleep fun That's what I do yeah. Yeah. Sleep fun 나 어제 오늘도 먹고 자고 재미 좀 보고 나 사실 내일도 먹고 자고 똑같은 일정 That's why I was my time 먹고 자고 너도 요리할 수 있어. 이번 주 한접시 레시피에서는 감자 피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뭔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신기한 맛이더라고요. 쉽게 말해 딱 감자전과 피자 그 중간 어딘가의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치즈랑 소시지만 있으면 이미 말 끝난 거 아닌가요? 어제 하지 못한 할로윈 파티를 오늘 혼자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쁘게 접시에 올린 후 느낌있게 나이프로 썰어가며 먹어보세요. 피자는 뜨거우니 절대 손으로 집어먹지 말고 우아하게 나이프와 포크로 저녁 어떠신가요? 그러면 다음주는 떡볶이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고봉규, 저는 여러분의 백종원, 고송이었습니다. H. UBS